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익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날씨가 무척 추웠어요. 뭐 첫눈도 왔는데, 뭐 첫눈이 눈같이 온 게 아니고 그렇게 와서 춥기만 하고 해서 좀 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한 주 그래도 쌀쌀하지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또 한 주를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신감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디어와 변화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지적인 싸움을 즐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개방적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자신감, 자신 있게 개방적인, 긍정적인 태도로 일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리, 이렇게 기대하면서 좋은 글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기쁜 우리 사랑을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쁜 우리 사랑이었습니다.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 하늘 아래 땅이 있어 땅을 밟고서는 내가 인간이니 즉 천지인이라. 하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타인을 원망하지 않으리.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업보이니 서로 말고 슬퍼도 말고 마음자리 내려놓은 곳 향기나게 다듬으니 그곳이 내 몸을 자리고 그곳이 내 극락이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직지심불이라. 허물없는 인간이 있을까? 측은지심도 불성이니 탓하지 말고 그냥 어우러져 둥글둥글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억겁의 찰나 아니던가. 언덕 넘어 휘감고 오는 꽃내음에 잠시나마 애환을 놓고 향기에 취해보는 것도 사람 사는 맛이 아니던가. 뭘 그리 애달케 슬피 생각하는가. 어차피 공수래 공수거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시간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이 언제일까나. 그 시간이 언제일까나. 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 힘들고 성공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못한 것도 다 내 부족한 탓이 아니겠어요. 자, 사랑하게 되면을 엘트 색스폰 연주로 듣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안치환. 예, 사랑하게 되면 안치환의 노래였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나 그대가 보고파서 오늘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두는데 창가에 머무는 부드러운 바람소린 그대가 보내준 노래일까. 보고파서 보고파서 저 하늘을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훨훨훨훨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훨훨훨훨 이 밤을 날아서 그대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아. 보고파서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훨훨훨훨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훨훨훨훨 이 밤을 날아서 그대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훨훨훨훨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훨훨훨훨 이 밤을 날아서 훨훨훨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앞으로. 참 이 그 가사가 참 참 세상 사리를 좀 느끼게 하네요. 내 젊었던 그런 시절, 예. 젊었던 시절에 그 이런 끈끈한 사랑, 피로 이 말하자면 내 몸을 피로 실어서 날라서 이제 뭐 그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가듯이 간다는 그런 시도 있는데 그렇듯이 이 노래도 참 그래도 홀로 날아서 날개를 하얀 날개를 달고 날아서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가고 싶은 그런 그 욕망 꿈이나 소망 뭐 그런 다 등등이겠죠. 아 좋습니다. 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라는 곡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배인숙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노래도 참 우리가 많이 흘러갔지만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며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사람 많은 날들은 빗물처럼 흘러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다 간다. 가슴 속에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소산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이런 내용인데 또 한번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지나간 노래지만 한번 되새겨보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른 엘토 색스폰인데 들어보세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며, 자비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호평이 있으며,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있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이 있으며,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있습니다. 거짓 속임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불신이 있고, 게으름과 태만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멸시 천대가 있고, 사리 사욕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평이 있고,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실 겁니까? 사랑, 선, 정의, 진리, 자비, 진실함, 성실함, 부지런함, 겸손함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거짓 속임과 게으름과 태만, 사리사욕,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다니시지는 않으시겠죠. 서로 위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나 무너지고 싶을 때 말없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게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문득 지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간에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며 기다리며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저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 SG 워너비의 랄랄라를 한번 들어볼까요? SG 워너비의 야, 내가 내 오늘 다운을 안 받아놨네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자, 알토 색소폰 연주입니다. 네. 세월의 감면, 감면이었습니다. 쪼요섭의 이내를 태상당이 오래됐죠. 이 시절에는 좀 세월의 감면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하도 좋은 노래가 또 나오는 바람에 또 이 노래가 쏙 들어갔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가끔은 울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론 웃음의 미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든지 흥분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작은 가슴을 내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지나친 권위는 사람을 병들게 하니 늘 본분을 지키면 복이 저절로 온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화가 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슬픈 날엔 조용히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봐라. 희망을 갖고 살아라. 희망은 늘 가슴속에서 나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라. 누군가 나를 늘 주시하고 있다. 높이 있는 것은 금방 떨어지기 쉬워도 낮은 곳은 떨어질 위험은 없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늘 반성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는 것, 삶의 성취보다 삶에 뒤돌아보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자, SG 워너비의 랄라라를 우리가 즐겁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사처럼요.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마음 안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의 처진 어깨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랄랄라. 참. 둘만의 사랑이 저 가사를 보면 둘만의 사랑이지만 그 인생과 나와의 그런 또 좋은 인연이 아니겠나. 이 노래 참 저 그 흥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가 아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을 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겠죠. 자, 강산의 라구요 한번 듣겠습니다. 라구요.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공수래의 공수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욕심 없이 세상을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게 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순리대로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게 뭐가 있는가 싶네요.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변함없이 그 사랑해 주시고 그 하는 평소에 이렇게 그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그 서로의 소중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입가에 미소도 짓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한 주도 변함없는 우리 그 애청자들이나 그 여러 사람들의 그 관심 속에서 아침도 열었고 하루 종일 또 서로를 생각하며 보내는 그 이 순간이 또 행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서로 사랑해 주시길 빌면서 윤현석의 러브라는 곡을 색소폰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찾아놔야 되는데 저의 부족함을 하려고 하는데 추억 만들기 이걸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현식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색소폰, 테너 색소폰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그 가사가 참 또 아주 의미가 있어서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를 사랑하며 잊어야 하는 내 마음 너무 아파요. 그대 떠나는 뒷모습에 내 눈물 떨구어 주리, 가는 걸음에 내 눈물 떨구어 주리, 내 마음 보여줘본 그때 그 사람, 사랑하던 나의 그 사람,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백발이 되어버리고 얼굴엔 주름지은 내 사랑 식어버려도 내 마음 보여줘본 그때 그 사람, 사랑하던 나의 그 사람,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 이런 내용인데 참 애절합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입니다. 네. 알토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아니,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자신 있는 사람만이, 우리 전자에 얘기했듯이,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적당한 자신감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디어와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도전받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지적인 싸움을 또 즐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개방적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우리 사회, 조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끝으로 윤현석의 러브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여기까지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